go 내 그냥 놔둬 순진한 엔젤 보단 데볼 봐도 똑바로 봐도 말 안 듣는 내 그게 나라고 단 너를 위해 하는 말이래 나조차 나를 잘 모르는데 틀에는 맞춰주지 마줄래 이젠 내 멋대로 놀아볼래 논란이 마치 버블건 팝 규칙을 다 깨어버린 나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테니까 Really really me I'm a cherry on top Cherry on top 너무 뻔한 건 다 저리 치워봐봐 생각보다 꿈이 좀 높아 Really really me I'm a cherry on top yeah 그게 누구길래 여기 넌 one and only 나답게 난 그대로 특별해 똑같은 것들 너무 식상해 완전히 새로운 걸 찾을래 알잖아 그게 난 매력인데 이런 건 아니면 누가 해 놀랐니 마치 버블건 팝 규칙을 다 깨어버린다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테니까 Really really me I'm a cherry on top Cherry on top 너무 뻔한 건 다 저리 치워봐봐 생각보다 꿈이 좀 높아 Really really me I'm a cherry on top yeah Cherry on top, yeah.